미제와 괴뢰 허전광들이 13일 내외 여론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 속에서도 끝끝내 남조선 전 지역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기리절부 합동군사 연습을 개시했습니다. 이 전쟁 불장난 소동에는 이미 1일부터 발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에 참가한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과 해외 주둔 미제 침략군, 남조선 괴뢰군, 초동국가군대를 포함해서 내년이 없이 방대한 병력, 그리고 칼빈손호, 로날드 리간호 핵항공모함 타격단들, 핵전략 폭격기들,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미제의 각종 핵전략 자산들과 살인작전 장비들이 투입되게 됩니다. 미제와 괴뢰들은 이번 합동군사 연습에서 우리의 중요시설들을 정밀 타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감행하는 등 선제 타격을 노린 사디 작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남조선이 끌어들이고 있는 전쟁 괴물 사드베비를 가상한 훈련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내놓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날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 사령관과 괴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에 돌아치고 있는 미제의 핵항공모함 칼빈선호에 올라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뇌까리며 북침전쟁료를 고취했습니다.